어쩌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소소한 주제들로 일주일간 밀렸던 수다를 떨겠습니다. 심심할 때, 노곤할 때, 배부를 때 떠오르는 우리는 일주일의 수다, 일수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다들? 네.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 힘이 없어?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힘들어요. 아, 그렇죠. 날씨도 추워지고 막 어제는 이제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갑자기 더 추워졌어요. 몸이 무거워졌어. 그런 것 같아. 그전 그 또 전에 또 눈이 한번 오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눈도 왔죠. 오던데? 차라리 눈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아, 둘 다 싫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래서 이불 밖이 위험하다고. 진짜 집 안에 있는 게 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녹음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소개부터 먼저 시작해볼까요? 저는 자유로운 정규직을 꿈꾸는 비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낮잠을 좋아하는 오수입니다. 추위를 싫어하는 개미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상을 꿈꾸는 드리머입니다. 네.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다들 저번 주에 녹음을 잘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저는 저희가 좀 늦게 녹음을 하잖아요. 아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개미님이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캔커피를 사 먹고 다시 타고 들어갔습니다. 둘이 같이 마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먼저 저만 혼자서 나가고 아까우니까 같이 사주기 아까우니까 아, 네. 내 것만 네,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아 요새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제가 근데 날씨가 추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족냉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을 자는 게 너무 어려워요. 수족냉증이 있으면은 아 그래요? 이게 이게 겪어보신 분들만 아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 전기 꼽는 그 큰 핫팩 비싼 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항상 발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자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게. 발이 추우니까 이불을 덮거나 수면 양말을 신어도 거기에서 냉기가 돌아요. 맞아요. 발만 추워. 네. 발만 추워. 제가 진짜 자다가 제 발에 놀라가지고 소스라지게 깬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굉장히 힘든 계절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겨울도 무사히 넘기지 못하고 병에 걸렸습니다. 그 충전용 열 이런 거 사라니까 하나 사서 발에 해놓고 자면은 굉장히 따뜻하게 잘 잘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1세기에. 병에 걸려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네.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개미님? 아 그래요? 아 네. 두 번째구나. 네 두 번째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어. 피해의식이야. 먼저 하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어. 뭐 말 시키면은 개미님부터 하니까. 너무 트라우마가 세 번째예요. 지금. 아 맞네요. 아 저 피곤 전 좀 피곤해서 병원에 좀 갔다 왔어요. 뭐, 지금 개미님 콧불소잖아요. 아 네 뭐가 이렇게 나서 물어보니까 잠을 좀 많이 못 자서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좀 받았고 네 쉬고 있습니다. 개미님 스케줄대로 살면은 누구라도 과로가 걸릴 것 같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 지금 사서 하시고 계세요? 사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네 뭐 그렇습니다. 피곤하게 지내셨군요. 네. 오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드리머님의 방송이 이부작이 되기를 아. 고대하며 우리 모두 네네. 다 같이 꿈꿨던 거 아닙니까? 이부작이 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다. 딴지를 거는 쪽으로. 아 그럼요. 이렇게 오늘 중간에 이야기가 끼어들고. 괜히 맞아. 길어질 거예요. 괜히. 아, 괜히. 괜히. 삼천포로 막 빠지고. 하소연하고.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이 업무에도 잘. 저 최근에 이직을 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너무 잘 있네요.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 특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비정규가 준비했던 스타트업과 히피 문화가 끝나고 이제 다음으로 드리머님이 준비하신 문화 특집인데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문화라고 얘기를 해서 좀 현 시대를 좀 살펴보게 됐는데 현 시대 보면은 좀 힐링을 강조하는 사회잖아요. 저희가 좀 서점에 가거나 무슨 TV를 틀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나오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좀 힐링에 대해서 힐링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힐링 아 힐링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힐링이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나는 어떻게 힐링하는가. 아, 취합을 하겠다. 네. 아, 걔 협박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요. 게 많은 사람들 거를 차용하겠다. 나는 제시어만 던질 뿐이다. 아, 현명하시네. 4부작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아, 개미님 특집 한번 드리모님, 아, 우수님 특집 그쵸. 한번 비정규 특집 뭐, 한번 특집 한번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해서, 괜찮네요. 네. 드리모님이 준비해주신 힐링 특집 기대가 되는데 뭐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요? 네,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왜 힐링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 2부 다음 시간이 아니죠? 자, 다음 시간 2부작에 2부작 다음 시간. 아 정말 이 사람들이 핀절을 벌써부터. 아, 다음 방송에서 다음 방송에서 다음 주에 2부에서는 조금 있다가에는 네 우리는 어떻게 힐링하고 있는지 각자의 삶을 조금 들어보고 또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 제시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 시작으로 좀 저희가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들이 다 좀 힐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마음을 좀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스트셀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우리 삶이 스트레스나 불안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책도 보고 좀 그런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아니면 매우 많이 받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이르는 비율이 스트레스 인지율이에요. 거기서 성인,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약 30%가 지금 스트레스 인지율로 나왔거든요. 그럼 3명 중에 1명이 결국에는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이 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봐도 4명 중 저희가 4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 1명이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본인 아닙니까? 전 것 같습니다. 본인 아닙니까? 이번 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1명. 네. 3분의 1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수치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30%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적은 수치라고 생각. 여기서는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는다의 비율이 아니라 많이 매우 그러니까 5점 많이 5점 척도로 한 건데 라는 거니까. 보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보통인 것 같아.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힐링을 잘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빼고 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아니면 이런 연구 이런 그 조사가 문제가 뭐냐면 스트레스 실제로 많이 받지만 표현 안 하려고 보통이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통이죠. 3번. 3번 많이 찍잖아. 보통. 많이 찍으니까 아마 그런 비율까지 생각하면은 뭐 아마 실제보다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20세 이상 이 모든 성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청년들만 집중해서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청소년은 약 37%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여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50%에 육박을 했어요.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또 20대 정도 그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 50% 거의 한 4, 50% 정도 자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절반이.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만 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직장인만 하면은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없다로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전 그렇죠. 없는데요. 아 그래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 회사 만세.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잠깐 스트레스 자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네, 여기에서 대답은 4, 4가지로 측정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가 0점 그리고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다가 2점 매우 그렇다가 3점입니다. 다 되셨죠? 준비되셨죠? 첫 번째 질문 네. 0, 1, 2, 3 총 11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11가지의 질문. 1번. 쉽게 짜증이 나고 기분의 변동이 심하다. 잠깐. 쉽게 짜증이 나고 기분의 변동이 심하다.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조울이 심하다는 거죠. 케미님 그러시던데. 네, 아, 왜 고민하고 계세요? 어, 이런 건 고민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해줘도 됩니까? 아, 나 모르겠는데. 개미님 아, 매우 그렇다. 아 잠깐만 아, 그렇지 않아요. 아, 네 그리고 1번이 그렇고. 네 2번 피부가 거칠고 각종 피부 질환이 심해졌다. 심해졌다. 네, 심해졌다. 원래 최근 들어서 상관이 없고. 네. 어, 그럼 나는 맞는 거. 어, 저 근데 저 척도 아까 그 점수 네 가지 항목 네.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인가요? 다음이 전혀 그렇다 그렇지 아, 않다 전혀 그렇지. 아, 네, 어, 영...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네. 0, 1, 2, 3.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피부가 거칠고 각종 피부 질환이 심해졌다. 지금 여기 피부 질환이 심해지신 분 한 분 계시죠? 저도 나도 까매. 나 그래서 한번 했어요. 자진신고 나만 까 이렇게 코뿔소라서 3번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고 여기저기 쑤시다. 오, 저 요새 그래요. 네. 저 요새 그래. 약간 몸살 기운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면은 매우 그렇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번 잠에 잘 못 들거나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잠에서 깬다. 너무 잘 자서 큰일이. 아우 그러신가요? 5번 매사에 자신이 없고 자기 비하를 많이 한다. 난 이래서 안 돼. 아 난 이래서 안 될 거야. 나 떨어질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게 5번이죠? 네 이게 5번입니다. 6번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 초조하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느끼면은 이제 그렇다에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7번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어, 나 요즘 피곤해. 약간 만성 피로이신 분들 있으시죠? 네. 현대인들은 거의 다 맞아요. 선택되지 않을까? 8번 매사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일 학습의 능률이 떨어진다. 아 이거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20대 때랑 다를 수 있잖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집중력이 약했는데 이건 어떻게 선천적인 것 같고 반영이 되는 겁니까? 능률이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떨어져서 태어났다가 아니고. 아, 네. 그렇구나. 아 네. 뭐 자기가 느낄 수. 그럼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네.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렇다면 체크해 주시면 돼요. 네. 또 9번. 이거 해당 사항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한다. 오. 어, 저만 반응한 저만 좀 해당되나요? 0점이에요. 0점. 어, 진짜요? 식욕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10번. 식욕이 없어 잘 안 먹거나 갑자기 폭식한다. 폭식은 안 하는데 아, 뭐 어쨌든 안 먹거나도 안 먹거나 안 먹거나가 있으니까요. 안 먹거나 갑자기 폭식한다. 아 폭식도 네. 그러니까 안 먹거나 극적으로 폭식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식이 장애가 오는 거네요 일종의.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져 잘 잊어버린다. 나이듦과 상관없습니다. 아, 이것도 네 갑자기 급 기억력이 나빠졌다거나. 총점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네. 총점을 계산해 주시면 되세요. 아, 끝났나요? 네. 11개죠. 0, 1, 2, 3이죠? 네. 0, 1, 2, 3입니다. 아, 나 산수 못해. 저희가 잠시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네, 이건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니까요. 네. 오케이. 어, 저 했습니다. 지금 다들 이런 거에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이런 자가진단 테스트 스트레스가 풀렸어. 이거 테스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막 100개 모아놓고 네. 스트레스 받을 맞아. 때마다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시는군요. 네. 제가 종종 심리 테스트 좀 해드려야겠어요. 좋습니다. 다 계산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0점에서 11점은 스트레스 지수 0입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11점 이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다 받고 계시네요. 그런 다음에 12점부터 13점은 스트레스 지수 20%입니다. 아. 12점에서 13점 혹시 있으신가요? 저 20%. 아 그래요? 전 0이 많아요. 그러니까 높은 거는 다 3점인데 아 극단적이시네요. 2점 이렇게 1점 이렇게 있는데 0이 많아요. 0, 1이 많아요. 아 그러십니까? 아, 0, 1이 많다. 네. 다른 거는 좀 극도로 다 높은 것 같은데 몇 가지 해당되는 거는 네 그렇네요. 극단적이네요. 여기서 아, 왜 그래? 뭐 또 극단적이야. 스트레스 올라오고 있어. 지금 다시 채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가 나는데 이거 점수 바꿔도 됩니까? 그래서 네, 여기서 해결 방법은 지금 주어진 일을 좀 억지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고 좀 사람과의 교제도 늘려가면서 임에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 교제 더 늘려야 돼? 진짜 많이 만나요. 일주일에 막 40명 50명씩 만나는데 저는 100명 알겠습니다. 그거를 네. 억지로 맞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림원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네. 그럼요. 그 다음부터 14점부터 16점까지 있습니다. 저 16점. 16점. 스트레스 지수 40%예요. 네. 비교적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시라고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적절한 운동과 고른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을 좀 유지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나오네요. 네, 저럴 줄 알았어. 맨날 카카오톡방에 헛소리만 하더니만.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헛소리를 좀 줄이시면 스트레스가 줄지 않을까. 네. 네. 맞는 것 같으세요? 사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비정규님도 근데 워낙 하시는 일이 다양해서 아마 스케줄 조정하는 게 조금 빡빡하셔가지고 일정도 일정이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렇죠.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죠. 오케이 그렇고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17점에서 20점 오수님 20점. 20점. 와 뭐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제일 낮을 줄 알았는데 네, 20점 스트레스 지수 60%라고 합니다. 최악은 아니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고 또 그래서 신체 상태에 대해서 좀 정기적인 검진도 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서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아까 그 비정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적극적인 대책? 그냥 대책 아, 뭐 할 필요 없다 배부른 소리다 찾아만 봐라 그냥 대책. 근데 오수님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제가 최근에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미만. 네. 그래서 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외로움이나 또 이런 게 있지 않나. 저랑 완전 반대네요. 저는 이제 2년 됐거든요. 혼자 산지? 네. 저는 너무 행복해요. 같이 살면은 이거 지금 두 배 될 것 같아요. 점수가. 부모님께 이 방문 링크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편해요. 몸이 너무 편하고 한데 간혹 그 뭐 가족들끼리 느끼는 유대감? 저는 원래 인간관계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전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가족이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많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많이 단절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아,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저만 가족이랑 맞아요. 함께 살고 다 혼자 독립해서 사시는군요. 저는 독립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어른이 된 느낌이고 되게 오히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서적인 관계와 몸의 편한 거는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몸은 진짜 편해요, 사실은. 오히려 정서적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좀 아 이거 갑자기 이제 너무 독립 특집 됐는데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다 보면은 단점을 볼 수 있는 그 갈등을 마찰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만났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좀 장점만 더 보게 되고. 떨어져 있을 때 약간 뭐 그리움이 있었다 그러면은 만났을 때 그게 해소가 더 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유대감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집에 있을 때보다. 저 여기서 되게 엉뚱한 생각했는데 그러면 개미님 같은 경우는 장거리 연애를 더 추천드린다고. 근데 진짜 네.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마. 왜 그래? 나한테. 해외 국제 두 달에 한 번 이런 거. 왜 그래? 일본인. 안 돼 안 돼요. 어쨌든 뭐 혼자 살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가끔 보고. 맨날 사랑하고. 아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계십니다. 스트레스 전 억울해서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30점 이상 있나요? 억울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21점이 이상이신 분들 끝까지 33점까지 네, 21점부터 그냥 그 이상은 스트레스 지수 80%로 탈진기라고 부르는 위험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축적되는 상태이면서 이때는 좀 몸의 방어 능력을 잃게 되고 신체 질병이나 정신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운 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에 가셔서 좀 상담을 받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21점 이상이라니. 근데 나 요즘에 좀 몸도 좀 안 좋고 좀 신경적으로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찾아가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명칭을 저 탈진기라고 네. 하나요? 여기서는 탈진기라고 나오는데 사실 뭐라고 부르든지는 그렇게 그 이상이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명칭이 좀 적합한 것 같아서 네. 탈진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사람이 부정적이 되니까 상대방의 작은 말 하나에도 평소보다 더 크게 뭐 급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스트레스가 심하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웃음소리 들려도 나한테 비웃는 웃음소리 막 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대요. 그러세요? 저는 피해방. 저는 되게 스트레스 심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뒤에서 이렇게 나 지나갔는데 그냥 동시에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하다가 웃음이 터졌어. 그럼 괜히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를 보고 웃은 건가? 좀 이렇게 좀 엄청 예민해졌을 때.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게 범죄로도 이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아, 그 나를 보고 비웃었다 싶어서. 그 웃음이라기보다 내가 너무 불행한 상태인데 너무 행복해 보여. 남들 행복해 보여서 뭐 그 칼로 찔렀다 이런 범죄도 일어나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경우 엄청 예민하면 그런 거 같고. 아니, 각자 좀 가장 높은 점수랑 낮은 점수 좀 말해 주면 안 돼요? 저는 궁금한데. 지금 가장 높은 점수랑 가장 낮은 점수. 그 0, 1, 2, 3. 예, 그러니까 뭐 다 말할 필요는 없고 대표적으로 이 순서를 잘 모르는 걸 잘 몰라서 번호로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4번이 완전 제일 높은데 4번이 뭐예요? 4번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네. 잠을 잘 깬다. 저는 보통 11시, 12시쯤에 자서 3시, 4시 일어나요. 그 이후로 잠을 못 자요, 계속. 그리고 낮잠을 또 자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면 사이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 새벽에 자꾸 깨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 긴장이 일어나니까 무의식 중에 잠자면서 그 긴장감 때문에 이게 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돼 하고 자고 자게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고 0점인 거는 맨 마지막 질문 기억력이 나빠져 잘 잊어버린다. 아, 그 앞에 이거 8번인가요? 이거는? 8번이요. 네, 9번. 9번.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 네. 저는 식욕이 뭐 전혀 없어서 원래 먹는 거에 그렇게 큰 먹는 것의 재미를 잘 모르시는 비중을 잘 안 둬요. 물만 먹고 사신다고. 네. 그래서 반대로 그 다음 질문이 저는 2점을 줬거든요. 오히려. 식욕이 없다. 근데 이거는? 체질인 것 같아요. 원래 좀 맛있는 거를 먹는 거에 대해 큰 비중을 다 안 둬요. 맛집 가서 막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뭐 때우는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그렇고 저는 0점이 나온 항목은 사실 하나도 없고요. 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높이 나온 게 7번인데 7번. 3점 나거든요.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별로 육체적 활동이 많지 않았는데도 오늘 같은 경우 그래요. 제가 오늘 잠도 되게 늦게까지 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상당히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사실 현대인의 지금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 만성 겨울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계절이 스트레스인 경우도 많아요. 겨울이어서 그런 거 같으신데?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스트레스 받아요. 실제로. 맞아요. 다들 그렇죠 뭐. 그리고 왜 햇살이 막 좋고 좋은 날이면 사람 기분이 좋다고 하고 우중충하면 기분이 나쁜 게 다 오늘이 좀 약간 흐렸나요? 좀 기분이 그래서 제가 좀 꾸물꾸물했죠. 좀 이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조량. 일조량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남쪽 나라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아,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럼요. 난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정규님은? 저는 세 개인데 3번이 나온 게 이제 3점이 나온 게 네? 3번, 7번, 11번. 7번은 오수님이랑 똑같은 것 같고 3번과 11번. 11번이 아까 기억력이 나빠져 잘 잊어버린다. 요새 좀 단어를 까먹어요. 나이 들어서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 얘 질병이잖아. 가성 나왔다. 그거 질병 아닙니까? 아 진짜로 이렇게 뭔가 그 개념은 기억이나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단어로 표현을 못할 때가 요새 자주 생기더라고요. 아니면 혹시 외국어 배우나요 요새? 아 요새 베트남어를 배우는 중. 그러면 왜 그럴 때 있어요. 외국어를 배울 때 그런 치환에서 저 영어는 생각나는데 한글이 생각 안 난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 되게 욕먹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아,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아, 영어로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외울 때는 같이 외우잖아요. 사과는 애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과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야, 그게 애플이 뭐였지? 계속 그렇게 찾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나는 답답한데 옆 사람은 재수없다고 저 영어로 말을 해버리니까 본인 답답 진짜 엄청 답답한데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서 답답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그러시면 안 돼요. 말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렇고 3번이 네. 3번도 온몸의 많이 나왔어요. 근육이 긴장되고 여기저기 쑤시다. 어 나이 탓 아니죠? 쑤신다기보다 긴장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깨 뭉치는 거. 어깨 뭉치고 전신 마사지랑 받아봐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컴퓨터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운동을 많이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네 오케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적게 나온 거는 무엇이죠? 저는 이 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2 4 6 하나만 얘기 9번 없어 9번 충동을 참지 못한다.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한다. 이게 0점이 나왔어요. 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식 네. 먹는 거 항상 둘이 만나면 역시, 그냥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아무거나 하고. 해도 서로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아무거나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흙을 먹여야 돼요. 그냥 거꾸로. 드시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둘은 어떤 걸 이야기해도 서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항상 깔라고 이렇게 다 스트레스 지수 높이려고 막 공격하려고 항상 그래야 나의 방송이 진행이 된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드리머님은 몇 점이 나오셨나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를 했을 때마다 달랐는데 제가 지금은 얘기하면서 못했고 예전에는 제가 저도 한 6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60%, 아니, 6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면은 80%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드리머님이 네.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지금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스트레스를 사실 지금 우리가 재미삼아 스트레스 지수를 좀 측정을 해봤는데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 중립적인. 네, 스트레스는 중립적인 거고 스트레스가 사실 낮게라도 조금이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약간의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좀 뭔가를 성취해야 될 때 동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내가 뭔가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그럴 때 약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60%, 80% 정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좀 그런 부정적인 신체적인 반응이라든지 또 심리적으로는 불안이나 분노, 공격, 우울 등으로 좀 그런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가장 리포트 잘 써주는 날 언제입니까? 전날이잖아요. 4시간 전, 4시간 전. 그때 제일 잘해. 근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유난히 받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제를 받자마자 막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대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긴장을 그냥 나중에 몰아서 하는 사람들이 더 점수를 잘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실험했던 것만 기억이 나고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네. 어떤 실험을 했는데 내가 성취가 가능한 목표에 대해서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게 도움이 된대요. 그 약간의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수준인 거죠. 내가 엄청나게 주관적인 삶에 거라, 그쵸? 주관적인 거라서 솔직히 신체화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삶에 의욕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스트레스는 도움이 되는데 내가 아예 할 수 없는 단계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스트레스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것도 일종의 능력 나 재능일 수도 있겠다는 게 아까 개미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에포트 쓸 때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다 얘기하시지만 제 친구 중에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빨리 해치워버려요.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에포트 2주 기간을 주면 걔는 이미 3일 그 다음 날이면 거의 완료를 해놓고 나서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뭐 물론 그 이후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아니니까 조금씩 수정을 더 해가면서 훨씬 높은 퀄리티의 뭐 결과물을 창출을 낸다든지 시간 활용을 더 잘해 오히려 자신의 스트레스 받는 걸 약점이지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시간 활용이나 이런 것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과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다를 수 있는 경우인데 과제는 어느 정도 해둘 수 있는 그 성취 가능한 성, 목표? 성취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이다. 중요한 아. 시험이 있어. 그럼 일자를 뭐 당길 수가 없으니까. 사업이나. 사업이나. 사업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건 일자를 뭐 내 마음대로 당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직장 업무도 마찬가지고. 일자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비, 그러니까 과제라는 과제도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자를 내가 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제 제출 일자를. 다만 내가 대비를 하는 그 속도라든지 대비를 하려는 자세. 자세, 마음가짐. 그러니까 공부도 뭐 물론 이제 중요한 자격증이나 뭐 고시를 보는 분이 벼락치기를 할 일은 없겠지만 왜 시험을 보는 사람의 그 관성 같은 게 있잖아요. 나는 막 토익도 벼락치기로 하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벼락치기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내 정말 실력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자세가 좀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민감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고등학생 때 친구 한 명이 시험 때가 되면 이제 중간기말, 중간기말 보잖아요. 시험 때만 되면은 그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올라오니까 너무 고생을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 저렇게 민감하면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병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좀 찾아본 게 이제 불안 증세하고 우울 증세였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진짜 그렇게 나오는 계속 시험 기간이 돼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 이러면은 좀 불안이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건 뭐 시험 기간인 경우에만 그러는 경우인데 저희가 살면서 계속 그런 끊임없이 불안이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라는 경우에는 정말 병원에 가서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디서 주워듣고 찾아보는 이야기들이니 좀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어디를 가서도 좀 정신의학과 가서도 쉽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할 말이 이거는 그쵸?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네. 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본인이? 네. 그래서 친구들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 그 저 아버지랑 어머니랑 좀 많이 걱정하시고, 그리고 그 수면제는 전문 의약품이어서 그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수면 유도제는 살 수 있어요. 맞아, 약국에서.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먹었었는데 되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돼. 숨이 막 안 쉬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접수를 하러 갔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나이를 보고 나서 이거 보험사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 그 뭐라고 하죠? 수납 말고 뭐라고 하는 거죠? 돈 말고 이렇게 그 병원 의료 받으려면 이렇게 어디 가잖아요. 원무과. 원무과요? 그 접수하는 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접수해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 기록에 남을 수 있으니까 이 나이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접수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학병원인데. 그러니까 저 친구들끼리 같이 갔거든요. 저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정신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갔는데 그거 한번 듣고 아 이거 어차피 그냥 나중에는 좀 활동적으로 하면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안 가버렸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테지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되게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산업화가 빠른 나라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이 오는 반면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약하다, 나고자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특히 강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옆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성장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막 근대화나 이런 게 빠르게 이루어진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쉽게 정신상담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면 자살률이 세계 1위가 아니겠죠. 근데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긴다든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 나약하다, 뭐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너 자신의 문제, 뭐 제도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죠. 특히 예를 들어 우리나라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업, 그렇죠. 뭐 대학을 가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그 아이의 탓이 아닌데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네가 약하니까라고 이렇게 매도를 함으로써 아이를 이제 궁지로 몰아붙이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제가 쉽게 이제 상담을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호소를 하면은 쉽게 권면하긴 힘들죠. 왜냐하면 주위의 시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걸 들으시는 분 및 저희부터라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신질환이라는 것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감기 걸리는 것처럼 아니면 몸이 어디가 아파서 염증이 나는 것처럼 사실 정신질환도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심각한 정신질환, 뭐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조현병,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 내가 심하게 불안을 느껴서 누군가에게 터놓고 싶다라든지 내가 좀 요즘 삶에 기운이 없고 우울감을 느껴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활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도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 정신질환이라고 말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충분히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의 탓이 아니니까 좀 저희부터라도 시선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으로 조사를 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가? 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가? 아, 그 원인을? 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메슬로우의 5대 욕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졌네요. 메슬로우의 5대 욕구. 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외우실 것 같은데. 슬로 오늘 현자예요, 현자. 다 맞아. 모든 걸 다 그렇죠. 파악해놨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메슬로우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차원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은 그 상위 단계의 욕구가 계속 충족시키길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맨 밑에 있는 게 생리적 의식주 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욕구가 필요하고 그 위에는 이제 안정감, 안전의 욕구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런 폭력이나 뭐 그런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고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욕구가 필요하고 그 위가 소속감의 욕구예요.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소속하고 싶은 욕구. 작게는 뭐 가정이 될 수 있겠고요. 학교, 뭐 크게는 우리 또래 관계 이런 소속감의 욕구가 있을 거고 그 위가 이제 자아 존중, 존경,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적으로는 이제 뭔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물론 이제 빈부의 격차가 있음으로써 빈부의 격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워졌죠. 네, 내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위 단계의 욕구를 자꾸 인정을 하게 되는데 안정감이라든지 소속감, 자아 존중. 저는 사실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욕구거든요. 내가 소속감도 결국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소속하고 싶은 것일 것이고 존중이나 인정 같은 경우도 사실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돈으로 사람의 지위를 좀 평가하게 되고 사랑을 받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정도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랑받을 기회가 많은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받고 존중을 받는 기회가 적어진 게 된다라는 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석이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를 어디 가면 사실 잘 느낄 수 있냐면은 백화점. 들어갔을 때 아, VIP 고객 다 다르잖아요. 네. 우리 대하는 거랑 그렇죠. 우리 같은 거짓을 대하는 거랑 네. 어떤 느낌인지 한 번에 확 오시죠. 내가 백화점을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뽀대나게 완전 멋있게 하고 들어갔을 때랑 완전 후줄근하게 들어갔을 때랑 이제 직원들이 뭐 안 그러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라든지 또 나 스스로의 애티튜드, 나 스스로의 태도도 좀 당당한 것과 좀 이렇게 빨리빨리 내가 사고 싶은 것만 사고 나가야지 라는 그런 태도. 그게 공동체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근원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사는 한 사회 유기적 관계 소비로서 하나죠.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평가된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본 어떤 거는 중국에 굉장히 엄청난 재벌이 있어요.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선천적인 유전병으로 사실 외모가 굉장히 흉측합니다. 남자인데 키도 150, 1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외모 자체도 굉장히 사실 말하자면 흉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녀 여자친구 20명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20명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같이 21명이 데이트를 하고 한 번에 한 명만 만나는 일이 거의 없이 미녀를 이거 더 슬퍼지잖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20명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제가 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왜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1대1 관계잖아요. 20명의 여자친구들끼리 20명이 서로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는 거는 웬만하면 통용되기 어려운 뭐 일부 다처제 느낌인데요. 근데도 그 남자분이 사랑받을 수 있는 거, 만약에 그분이 가난했다면 20명의 여자친구를 동시에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까 드림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돈 때문에 사랑받을 기회가 더 많다,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시대가 맞는 것 같다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돈으로 좀 평가가 되는데 저번에 이제 우리 히피 문화 얘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베트남 전쟁이 있고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좀 국가 주도의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이 많이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규제화 를 외치게 되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 시기에 민주화랑 맞물려서 맞물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죠. IMF 그때 IMF.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특히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면서 그 조건으로 이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말이 어렵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을 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하게 되고 국영기업에 그러니까 공영기업의 민영화를 시킨다는 등 쉽게 그런 말하면 더 많이 경쟁해야 되고 더 빨리 잘려나가고 라는 이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개미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경제적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감사드려요. 아, 개미님 다음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경쟁이 심화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구제가 된다기보다는 내 개인의 능력, 내 개인의 경쟁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을 채우기는 어렵고 사회 전체적으로 어렵고 근데 나는 그런고 싶은 욕구는 있고 그런 간격에서 오는 불안 및 스트레스가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좀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때부터 네. 말씀하세요. 네. 사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암묵적인 계급을 나누잖아요. 현대 사회는. 그렇죠. 중세 사회 같은 경우는 그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역치가 낮은데 신분제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네, 중세 사회 신분제는 계급이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고 나는 내가 노예라면 당연히 노예했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현대사회, 근대현대사회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수준을 이제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암묵적인 계급을 나누다 보니까 이에 대한 더 반발적인 심리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계급 사회에서는 내가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양반이 될 수 없고 내가 귀족이 될 수 없고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신분제 사회에서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고 너희는 다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 너희는 다 평등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뭐야 그럼 내가 부족한 거야? 기회는 평등한데 내가 모자란 거야? 가 되는 거죠. 구조 탓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개인 탓으로. 또 저는 매슬로우 아까 이야기하신 게 갑자기 머리에 맴도는데 의식주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우리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생존, 그러니까 물리적 생존, 내가 정말 숨이 붙어 있고 육체가 살아 있는 생존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회적 생존이라고 하죠. 그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생존으로부터 도태될 수 있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에 아까 뭐 경쟁이 심화 심자유주의로 경쟁이 심화돼서 예를 들어 나는 내 친구들 다 정규직인데 나만 비정규직이야. 내 친구들 다 500을 버는데 나만 100만 원밖에 못 벌어라든지 아니면은 내 친구들은 다 공기업인데 나만 아니야라는 그런 신분의 불안함, 그 경쟁 불안함, 그러니까 사회적 생존, 그러니까 메슬로우가 말하는 생존이 반드시 육체적 생존일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적으로 정신과 사회적 생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1단계가 채워지지 못하는 구조가 오히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거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 욕구, 다음 욕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들여다봤을 때 사회적 생존에서는 그 1단계조차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부에서는 지금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채점을 해봤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왜 지금 우린 느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지금 조금 쉬고 난 다음에는 다음 주에 네? 네, 조금 2부에서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를 우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조금 푸는 이야기를 방법에 대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가 아니라 네. 네, 2부에서 한번 좀 이따가? 네,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